오늘은 나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걸 그대로 갖다 드렸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크게 책망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악한 행동일까? 주인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주인이 갈 때에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좀 자세히 좀 지시를 하고 간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또 돈을 전혀 잃은 것도 아닌데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것을 악하다라고까지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신명기 15장에 가면 면제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 7년의 끝에는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궁핍한 형제들을 돕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면제년이 되면 그동안의 그 모든 빚을 다 면제하는 것이 규례이기 때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기에 지금 돈을 구워주면 면제년이 곧 다가와서 돈을 못 받게 될 터이니까 이를 꺼리는 것은 어쩌보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하시고 그 행위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악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어떤 나쁜 행동을, 해를 끼치는 행동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래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그저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창조의 낭비인 것이죠. 창조의 낭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관점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목적에 맞지 않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일들을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 나오는 동기들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DL 무디가 표현한 대로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은 읽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갈수록 전도와 선교가 정말 이제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다들 토로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다라고 간디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혐오 집단, 대표적인 혐오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전도 종족.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을 일컫는 선교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냥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식민지화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막 주입했지요. 대표적으로 이 미국과 캐나다의 그 원주민들은 아주 대표적인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이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킨 아주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그 원주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신앙을 말살시켰던 저 일제국주의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오전도 종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전도 종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디톡스 작업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디톡스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내는 그런 일들을 디톡스라 그러잖아요.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 안에 심겨졌던 그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을 고쳐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금 선한 호감을 갖게 해주고, 아, 기독교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여기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 북미의 원주민들만이 오전도 종족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전도 종족들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디톡스 과정을 밟아야 될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앞에 다시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늘 싸우고 만무니즘에 우리가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전도의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디톡스 영적인 작업이지요.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훈련해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지요.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 유명인사가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그 머문 호텔에서 중요한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 호텔 직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건네주고 나서 이게 중요한 메모인데 이걸 혹시라도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다시금 돌아서서는 그 메모를 받아든 호텔 직원에게 당신의 이름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직원이 굉장히 언짢은 표현으로 이름 대신에 I'm a Japanese라고 단 한마디를 대답하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 속에는 일본인은 믿어도 됩니다. 일본인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들어있는 말이었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가 순간 의심했다는 것을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동시에 야,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부럽기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저래 일본과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본인들의 성실, 근면, 정직한 그 덕목만큼은 세계 경제를 지고 있는 데 큰 목을 했다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과연 I'm a Christian이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중요한 거래처에서 거래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지라고 하며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은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갤럽폰 핸폰을 홍보하는 그 직원이 자기는 아이폰을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갤럽폰을 선전을 한다면 누가 아이폰을 버리고 갤럽폰을 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의 진리라고 믿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걸맞는 언행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라는, 그러니까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으면 헛되고 엉뚱한 헛된 문화가 그 교회 안에 판을 치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진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외에 관심 없는 별개의 그 악화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양화를 믿어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우리의 언행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인 것처럼 평가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젠틀맨인데 자기 혼자 있는 곳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지 않게 행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한결같아야 된다고, 즉 항상 성실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는 진짜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바로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혹자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남이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도 홀로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양심을 팔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힘겨워지고 시대가 어두워져도 겨울에도 피어나는 동백꽃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 선택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불러오고 나중까지 잘 사는 모습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의 삶의 품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것이죠. 고독, 홀로 있음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만 외로움은 의존적이고 유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견고한 고독이란 하나님과 홀로 만남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품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홀로의 시간을 늘 가지셨습니다. 홀로의 시간이 양심을 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될 때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필요한 요소는 겸손함이지요. 주변에 입만 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뻥튀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많이 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력함을 모르든지 혹은 알면서도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은 알면 알수록 장담을 하지 않게 되지요.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할 뿐 반드시 내가 이거 꼭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잘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어요. 알코올 중독을 책임지는 그 센터의 모임에서는 자신들을 소개를 남길 때 자기의 술을 끊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상담이 시작한다는데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 다시 자기 자신도 술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런 이들일수록 이 유혹을 잘 이긴다는 거예요. 반면 나 술 끊으느라고 내 반드시 술 끊겠다라고 쉽게 장담하는 이들은 오히려 유혹에 쉽게 취약해서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랜 임상을 거쳐서 치료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미숙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성숙해질수록 함부로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고 인간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임을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함이지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꼭 필요한 요소는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익이나 불리함에 따라서 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이익을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저 사람이 이렇다고 했으면 이런 거야. 이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양반은 알 수가 없어. 사실 이런 평가는 건강하지 않은 평가지요. 우리나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진실 보증 수표와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돈을 다 구워주었다고 하지요. 분당에 어느 유명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강남에 살던 분들이 분당으로 이사가면서 대거 다 그 교회로 다 몰려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교회, 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했더니 다른 교인들이 더 많이 몰려왔다고 하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냐고 어느 기자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거 아닐까요? 목사님에 대한 믿음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신뢰를 주는 사람, 이 진실함,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물론이고 교회도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됨이란 백지처럼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미국의 국가 차원에서 대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필수적 사업에 대해 제외하고는 필수적 사업체 외에 모두가 100% 재택근무하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그 필수적 사업체에 보니까 식품점, 약국, 주유소, 편의점, 은행, 철물점, 세탁소, 배관공, 아이 돌보기, 동물 돌보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회는 제외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치지만 철물점, 세탁소보다 필수적이지 않은 단체라는 구분에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정말로 세상의 필수적임,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회 위상이 추락된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히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고 오늘 주시했던 그 돌파구를 오늘 초대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3절과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에 또 47절에 중간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교회밖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교회가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고 칭송은 모범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초대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했던 영적 권위를 가졌고 세상의 어떤 단체도 따라오지 못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섬김으로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와 이런 도덕성의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도의 비밀이 숨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라는 것이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로 데려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권위와 도덕성으로 영광을 가지지 못한다면 온갖 전도의 노력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권위와 도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물티슈를 나눠주고 커피를 따로 주고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우리는 무리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요 교리를 들이대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외치는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귀를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위와 도덕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지만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받지요. 그들이 순종하여 한 열흘간 열심히 전념하여 기도했고 성령 강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인도가 아닌 인간의 다툼과 허영으로 시작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기업의 경영 원리에 의해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교회로 변해버리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거룩한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성령 충만할 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옳은 것보다 이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판단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면 판단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감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역사의식이 결여될수록 옳고 그름의 분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쫓지 않고 유익한 것을 쫓게 되면 그 결과는 보다시피 다툼과 분열과 부패와 추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자에 우리 교회, 우리 노예 가까운 아주 가까운 이 내방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결국 오랫동안 서로 대립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쪼개지는 아픔을 이번 노예 때에 결국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됐죠. 서로서로의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계산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선택에 있어서 이 지침을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하는 물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초대교로 돌아가는 두 번째 길은 회개로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37절, 3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입교하려면, 교회에 들어오려면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동의와 헌신, 회개가 없는 싸구려 복음을 양산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등록하고 그냥 세례 받으면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데 등록할 때 당신은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물어보지도 않지요. 심지어 세례를 받을 때도 회개는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모르니까 죄사함의 은혜도 모르게 되고 성령도 모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어김없이 예전처럼 10년, 20년 교회를 그렇게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또 봉사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또 헌금했다는 이유로 교회 일꾼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요. 심지어 목사도 되어요. 그 결과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그저 종교인들로 교회를 채우게 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까르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교회와 은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남의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은혜가 많은 교회는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보지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요즘에 이 신상털기 무섭잖아요. 이렇게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내가 어찌할꼬 화로다 나여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죽게 되었노다. 자기의 죄 회개하기도 바쁘지요.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회개로부터 새로 시작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교만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고 사유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영광스러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세 번째 길은 참된 교제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로 건너가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참된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배우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먹고 마시고 또 공동체도 이루고 교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지요.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기도와 같은 교제가 없지요. 자유와 기쁨 대신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계산이 앞섰지요. 교회의 영광은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교제의 회복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를 테크노피아라고 불리워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손바닥만 쳐다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이 하나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손끝 하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요. 웬만한 도서관이나 극장, 뭐 쇼핑몰 할 것 없이 교회도 이제는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테크노피아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상적이 되어버렸고 위선과 거짓된 사랑이 이 시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냥 하도 여기저기서 하도 떠들어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보셨나요? 그래서 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말하기에 인터넷을 뒤져서 줄거리를 스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과 전쟁 같은 이 드라마는 단지 수많은 그 위기 부부뿐만 아니라 보통의 일상의 보통의 부부들도 단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 어쩌면 다 치정과 배신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고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것만큼 어려운 게 또 있을까요? 한때는 서로 미치도록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고 상대를 자기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오점 취급을 하지요. 이 드라마는 서로의 믿음이 어긋나고 무너지면 삶이 곧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어그러진 관계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곤태가 시작이 되고 관계가 방치되는 슬픔과 허탈을 고발하고 있지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랑으로도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고 값없이 그저주는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해답은 고전적일 수밖에 없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 더욱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진실된 공동체이지요. 위선과 거짓된 가면을 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통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욕심과 미움과 허영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교회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집이요. 우리는 사랑의 심부름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으로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다 할지언정 참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성령으로 시작하고 회개로 시작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그리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